찾아왔어 모두 신가발 신나게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라 친구발라 오 친구발라 있는 이 밤새 쌓였어요 온통 새하얗게 이 날을 기다리던 착한 아이들 손에 올해도 산타가 한번 가득 선물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라 친구발라 오 친구발라 슬픈 일 이제는 못 잊고 오늘을 즐겨봐요 우리 가슴에 사랑이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라 친구발라 오 친구발라 종소리 울려 은은하게 온 세상 따스하게 이 날을 기다리던 사랑하는 연인들 모두의 맘속에 하나 가득 사랑이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라 친구발라 오 친구발라 오늘 인자는 못 잊고 오늘을 즐겨봐요 이 날을 기다리던 사랑한 연인들 모두의 맘속에 하나 가득 사랑이 친구바 친구바 친구바와 친구바라 오 이제는 못 잊고 오늘을 즐겨봐요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친구발 슬픔은 이제는 못 잊고